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아브델 아지즈 부테플리카와 콩고 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가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되신 것과 관련해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복리와 번영을 위한 그의 고귀한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